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각하 서거 다스돌 스리랑카 회고위원회가 콜롬보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각하 회고위원회가 기내의 꼬나크리에서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스돌 베루 추모위원회가 리마에서 14일과 15일에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들과 추모위원회는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스돌세 저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협적을 칭송하는 회고모임, 영화감상회 등 정치문화 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했습니다.